잔을 높여 오늘 밤은 raising glasses 성민이 같은 음악에 모여서 모두 dancing 오늘 봄 내면 bashing yeah 우리끼리 강편하게 각자만의 길이 있어도 우리 영원하게 keep on mobbing with my gang I'm music grown business giving that eggs to our bank never giving y'all a chance no 내 멋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죄송 그래도 네 곁에서 보고 계셔 okay 오늘까지 내란만큼 적여 귀찮게 하는 애들한테 눈을 흘겨 yeah 우리가 모이면 흐름 절대로 안 끊겨 영원했으면 이대로 내 해가 뜰 때쯤엔 모두 가시채로 yeah 전부 대박 났으면 해 그보다 원하는 삶을 행복히 살았으면 해 no never been a sellout 뭐라던 언제나 been about the love of music and a culture and its people don't you get it twisted 내가 toast 보다 높은 곳을 향해 가 let's make a toast 하늘조차 낮게 보일 정도로 raise your glasses 잔을 높이 higher 지난 나를 기억해 going higher 넘쳐나게 따라 let it run it over 우린 기억되겠지 먼 후날이 오면 어깨 위에 무게가 만만치 않아 그래도 난 날아다녀 나는 사장 아닌 리더 나 대체할 사람 없어 니네도 다 같이 one and only yeah. 내 후배들 내 동료들 내 동생 같은 homies went from nothing to something 난 노트에 적힌 니네 기획과 선한 점들 나는 정신이 없지 그래도 끊임없이 hustling grind 고민해 day and night 수훈이한테 난 완전 아저씨 우타 좋지 덕분 형들이나 홍대 싸돌아니 때가 엊그저께 같았는데 이제 하뮤즈 사장 이사 과장 한국 힙합에서 우리 뺄 수 없 상황 최고 될 수 있는 가망 yeah, 어느새 술자리 대화 내용이 여자 얘기에서 이 얘기로 바뀌어버렸지 Damn. 내 목숨 걸었지 이건 어느 대기업에 같이 매겨 살 수 없는 믿음과 의리 Yes brotherhood I always try to take it higher Make us fly keep us fire till the day that I retire I always try to take it higher, make us fly, keep it fire till the day that I retire. One. We higher, I call it title. 잔을 비워 놓아 나 we higher. 잔하고 나니까 잔하네. 해줄 말은 고마워라 말 밖에. Let's toast it up, 이제 동이 터. 오늘의 우리를 기록해. 어제의 우리를 위로해. 내일의 걱정은 뒤로 해. 보다 높은 곳을 향해 가